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가스트로 루스 동지, 나는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할 것과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을 영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운. 주최 배고 2016년 6월 3일 평양.